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99는 80일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존준식 작사, 김병수 작곡인 이 가열은 주체 84, 1995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한없이 고마운 조국의 품속에서 아름다운 꿈과 포부를 활짝 꽃피우며 선군혁명의 계승자들로 옥색이 자라는 우리 학생 소년들의 행복한 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 아이들이 누구나 즐겨 부르는 이 노래 가사를 창작한 것은 평범한 글짓기 서조본이었던 한 중학생이었습니다. 들을수록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 노래와 더불어 돌이켜지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 공부를 마치면 고층 아파트 앞에 10여 명의 학생들이 몰곤 했습니다. 모두가 학교에서 선발된 글짓기 서조본들이었는데 그 속에는 이 노래의 가사를 쓴 소년도 끼고 있었습니다. 1년 12달 하루도 본지지 않고 운영되는 글짓기 서조의 나날은 문학 수재들이 한치 한치 키를 자려온 성장의 날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동료, 동시 작품들을 랑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서조의 일과에는 책을 읽으며 발췌한 석담, 성구, 명문장들에 대한 분석과 아직 서툴지만 자기가 습작한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나이의 심리적 특성과 수준에 맞게 잘 계획되고 조직된 서조 생활이 하루하루 서조본들의 창작 의욕과 경쟁심을 적극 불러일으키는 계기는 한 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 창작 경기였습니다. 상급생과 하급생이 따로 없이 서조원 모두가 엄격한 심의원이 되는 실력 교류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들은 당모이를 주는 어머니 모습에 대한 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늘 포근하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지만 정작 그리 담으려니 핀이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주필 방아만 찌우며 머리를 극적거리는 소녀는 다 썼는가고 묻는 친구들의 말에 대답 대신 구구구, 구구구 하며 혼자 중얼거리다가는 묘자 쓰고 그러다가는 다시 복복 구워버리며 못해기더니 엉뚱하고 기발한 착상으로 99는 81을 써냈습니다. 그때 완성된 작품을 놓고 아이들 모두가 어른들처럼 손에 손을 맞잡고 창작의 기쁨을 겨우 웃고 떠들었습니다. 위대한 대원 스님들의 따사로운 품이 있었기에 애우린 재능의 싹도 찾아내어 햇빛을 주고 탄비를 뿌려 고목으로 키워주는 오보이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에 이렇듯 학생 소년들의 소박한 생활을 담은 동요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섯 손가락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김광일 작사 전경성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4 1995년에 창작됐습니다. 학교에서 어쩜 맞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자랑하는 선율의 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재미있게 형상한 아동가요는 어린 학생에 의해 가사가 지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엄만 물어야 몇 점 맞았니 나는 많은 건 없어 활짝 펼쳐요 다섯 손가락 다섯 손가락 그 언제나 열심히 공부 잘해서 화하게 큰 나는 많은 건 없어 활짝 펼쳐요 다섯 손가락 다섯 손가락 다섯 손가락 다섯 손가락 다음은 세상에 부름 없어라 이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체 작사 김육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오시 1961년에 창작됐습니다. 온 나라의 아이들도 어른들도 백발서린 노인들도 연령에 구애됨이 없이 부르는 노래 결혼식장에서도 부르고 풍년된 결산 분배장에서도 부르고 그 어느 장소에서도 항상 불리워지는 노래 세상에 부름 없어라 참으로 세상에 부름 없어라 이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세상에 부름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 뜨겁게 안겨야 합니다. 가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본 스님을 인민의 오보이로 높이 모시고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민의 크나큰 행복과 긍지가 생동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굳게 단결되어 끝없이 융성 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위력은 그 어떤 힘으로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또렷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생활을 통해서 누구나 뜨겁게 체험하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가사의 내용은 시종일관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서정으로 충만된 성률에 의해서 더욱 감명 깊게 안겨옵니다. 마치도 이야기하는 어조로 부드럽고 유순하면서도 친근한 정서로 흐르는 선율은 생활을 통해서 우리 민 모두가 느끼는 감정을 깊은 소정과 뜨거운 낭만으로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가사의 사상을 더욱 인상 깊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부름 없소라 이 노래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격려하는 김종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하나의 대가정으로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 대조국의 참모습을 진실하면서도 생동하게 형상한 것으로 하여 우리 민 누구나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